HUBS 무한한 공간 그 너머로 공간학개론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무한한 공간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라디오. 여기는 공간학개론 무한한 공간 그 너머로입니다. 다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눈 깜짝할 새 9월이 다 지나가고 벌써 10월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도 이제 세 달밖에 안 남았다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저번 주에는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 전반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시설들과 자연을 경험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것이었죠. 한동안 여러 지역을 돌며 공간을 소개해드렸으니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어쩌면 이곳을 방문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곳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주제로 다섯 번째 공간학개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낙하 너는 좀 어때 너와 같다면 심심한 내 위로 흔히 DDP라고 불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개관한 지 약 10년이 된 비교적 신식 건물인데요. 현재는 다양한 팝업 스토어가 들어서기도 하고 매년 패션위크나 서울 라이트 행사가 진행되면서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공간 중 하나가 됐죠. DDP는 여성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아! 프리츠커상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인데요. 자하 하디드의 상징과도 같은 비정형적 형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매 순간 쉴 새 없이 변화하는 동대문의 역동성에 주목해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설계한 것이죠. 자연문물과 인공물이 빈틈없이 이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진 DDP는 동대문이 가지는 상징성을 새롭게 표현하는 공간이 됐답니다. 물론 DDP의 형태 및 건립 여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 한가운데 전체가 비정형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었죠. 기존의 건물들과는 아예 다른 방향과 형태였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DDP의 실패를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DDP는 건립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현재는 서울에서 들러야 할 대표 관광지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형태를 과감히 시도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아이유의 하루 끝. 아마 DDP를 알고 계시거나 들러보신 분들은 DDP의 역동적인 곡선 형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외관의 곡선 형태를 반영하여 DDP의 내부 역시 기둥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외부와 내부 모두 직선 하나, 벽 하나 없는 신기한 공간이 된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DDP는 세계 최대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답니다. DDP의 외관을 감싸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곡선 패널 역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45,133장에 이르는 알루미늄 패널들의 형태가 단 한 장도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4만 장이 넘는 패널들이 모두 다른 형태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행히 모든 패널들은 제각기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어 손상돼도 쉽게 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모두 다른 4만 장의 패널을 제작하기 위해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했고 시공을 담당했던 삼성물산이 세계 최초로 2차 곡면 성형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제작 기간이 반 이상 단축될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DDP에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제부터는 DDP의 외관을 넘어 내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티의 꿈의 조각. 조금 두려워져 바람은 계속 불어오는데 잡고 있는 손 놓지 않길 바래 이 계절이 가면 꽃나질 테니까 언제나 너의 곁에서 너의 앞에서 너만 바라볼게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빛난 너의 꿈의 조각을 모아 한 편의 작은 영화처럼 예쁜 네 모습을 담아서 더 반짝일 수 있도록 우리 사이 변하지 않기를 어젯밤 꿈속에 웃고 있던 너와 네 손을 꼭 잡고 웃지 않던 나야 이 밤이 밝아오지 않기를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래 이 조각에 내 모든 맘 진심을 담아 언제나 너의 곁에서 너의 앞에서 너만 바라볼게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빛난 너의 꿈의 조각을 모아 한 편의 작은 영화처럼 예쁜 네 모습을 담아서 더 반짝일 수 있도록 우리 사이 변하지 않기를 오늘 같은 날은 더 힘들다는 게 느껴져 너의 지친 모습들에 바라만 봐도 참 난 아프고 아프다니까 우리는 끝이 떠나자 언젠가 너와 내가 바라고 바란 순간이 찾아오면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빛난 너의 꿈의 조각을 모아 한 편의 작은 소설처럼 우리의 DDP는 아트홀, 뮤지엄, 쇼룸 마켓 등이 들어선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다양한 전시나 팝업 스토어가 열리기도 하고 잔디 언덕에서는 야외 영화 상영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죠. 개최되는 전시나 행사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아마 언제 방문하셔도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DDP는 곡선의 형태로 설계돼 정형적인 벽이나 기둥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은 DDP 내의 다양한 시설들을 이어주는 둘레길로 나타나는데요. 건물 자체가 곡선의 형태로 설계된 만큼 건물과 건물, 공간과 공간 사이의 길이 모두 이어진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치 산책을 하듯 건물을 거닐 수 있죠. 정해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층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사로와 길을 통해 어떤 공간이든 경계를 느끼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공간이 이어져 있고 길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 DDP를 방문했을 때 길을 따라 이동해도 계속해서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둘레길마다 방향을 안내해주는 화살표가 있긴 하지만 처음 방문하실 때는 아마 많이 헷갈리실 테니 가고자 하는 길을 확인하고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페퍼톤즈의 뉴 히피 제너레이션 부터 참 다행이야 오늘 같은 오늘의 목적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공간이었다. 딱딱한 직선도 흔한 사각도 없는 곡선의 공간. 잿빛의 도시와 비슷한 색과 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와닿는 느낌은 전혀 달랐다. 도시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의 공간이었다. 마냥 잿빛으로만 가득 찬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드문드문 보이는 파란 잔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분명 창을 두고 나누어져 있었지만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벽과 창을 타고 이어진 곡선이 작은 정원까지 아우르고 있는 느낌. 어디를 걸어도 어디에 있어도 그 곡선 위를 유영하는 것만 같았다. 끝도 없이 연결된 공간들이 가히 놀라울 정도였다. 거대한 곡선을 따라 발걸음을 옮길수록 다채로운 공간들이 하나 둘씩 새롭게 나타났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 알아채지 못한 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공간들이 손을 내밀었다. 다채로운 경험 속을 헤엄치는 기분에 그 유효한 곡선에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공간은 유연했다.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 오늘 소개해드린 공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어떠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오던 공간에도 이런 다채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답니다. 아, 혹시 이번 라디오를 듣고 DDP라는 공간을 더 알아보고 싶어지셨다면 하루에 두 번씩 무료로 진행되는 DDP 건축 투어에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리 예약만 하면 1시간 동안 DDP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흥미로운 건축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며 강의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약 2주 동안 저희 공간학교로는 시험기간을 맞아 잠시 쉬어갈 예정이거든요. 개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험기간인가 싶으시겠지만 딱 2주만 우리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고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그때까지 저희 공간학개론도 여러분께 들려드릴 좋은 공간들을 차곡차곡 모아둘게요. 그럼 저희는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디터 김유진, 엔지니어 박가람, 해설의 김준영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UBS